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를 꾸짖어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27일부터 있습니다. 7월 달에. 그리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14, 15, 16일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꾸 학원이 있다고 그러고 학교 그 보충 수업인가 뭐 있다고 그러고 시간이 없다고 막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주는 게 아니다고. 내가 시간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3일 동안 내가 시간을 내서 수련회를 가지고 내가 마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어떤 그 여건과 힘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게 예배드린 것도 아니고 그게 수련 참여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시간을 준 거고 하나님이 너한테 생명을 준 거고 너 인생을 주었고 네 모든 걸 준 거야. 하나님 거 갖고 네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드린 것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늦어요 우리 청년들. 미안해요 막 들어오는지 청년들이 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함부로 늦습니까? 예? 물론 뭐 일이 생겨가지고 뭐 오다가 뭐 차가 고장이 나거나 뭐 버스가 막 멈춰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면 상관없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가 늦어 그거는 여러분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정말 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모이는데 완전 뭐예요? 무시하는 거잖아. 그리고 뭐예요? 또 찬양 서로를 또 무시하는 거야. 찬양팀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해준 사람도 없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제발 여러분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삽시다. 어저께 청년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막 학교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이 세속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까워지기가 힘들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야, 너는 지금 생각을 기본적으로 잘못 시작하고 있다고. 지금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술 먹고 뭐 마음대로 사는 거겠죠. 근데 너 자신을 보라고. 너는 어떻냐고.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물어봤어요.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 걔네는 모르고 안 지킨다고 쳐. 그럼 너는 알고도 안 해. 뭐가 더 잘못입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마치 나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인 건 마냥 착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존재들인 거야. 아는데도 안 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안 지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뭐 너희들은 뭐 세속적이야, 나빠, 뭐 어? 상종을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해야 돼. 몰라서 그러는구나. 난 아는데도 못한다. 아이고, 나의 모습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거지. 아, 물론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옳게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세요?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교만해요, 되게. 정말 하나, 여러분들 10개 중에 9개의 말씀을 다 지켜도 여러분들 1개 어기면 그거 하나님 다 어긴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지켰다고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뭐 괜찮다고 얘기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네, 좀 넉넉하게 그리고 이해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신앙을, 어떤 마음을 이게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이 고백 안에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부가 들여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 생각으로 채워버리고 다른 세상의 생각으로 채워버리고 또 나름의 어떤 개념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말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 다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정확한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거든. 하나님의 뜻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누굽니까? 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항상 물으셔야 돼요. 그걸 내가 바른 이해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철학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꺼졌어. 자, 여러분들 니체 알죠? 니체 알죠? 네. 우리 누가 석용이가 고개를 제일 크게 끄덕였습니다. 자,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아유, 부세, 뭐야.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인들이 기분이 나빠. 아, 재수 없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서 니체를 엄청 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몰상식하게 얘기하는 니체는 우리의 적이야. 막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니체의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경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렇죠? 언론이 늘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막 얘기하다 보면은 앞뒤는 다 쫙 잘라먹고 그게 꼭 그 뭐예요? 시비 걸만한 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방송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아.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늘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해도 늘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니체가 뭐 니체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 그 니체를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은 죽었다는 그 얘기는 단순한 신을 부정하는 의미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포함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니체가 살던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마치 신이 없는 사람 마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니체가 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세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돈과 명예와 헛된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건 죽은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신이 어딨어 니네들 정말 신 믿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니체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나님을 안 믿은 걸로 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말에는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니라니까. 정말 그 이야기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자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거는 빼버리고 이건 하나님 죽었다고 했으니까 나쁜 거야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고백에 여러분 뭘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그거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그냥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뭘 담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 교회든 우리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어떤 철학적인 그런 흐름과 그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개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자꾸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크게 우리의 신앙에 크게 영향을 준 세 명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잠깐 살피게 될 건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20세기 엄청 유명한 신학자예요. 신학 쪽에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신화라고 치부했어요. 그렇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처녀로 잉태 되었다,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걸어보니까 못 걸어, 그렇죠? 물 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빼버리고 그것이 말하는 의미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모든 기적들을 신하고 이게 있을 만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제껴놓고 의미만 중요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나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냐, 그것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의미와 나의 삶에 어떤 유익과 혜택을 주면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역사적으로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느끼거나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중심의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신학이 영향을 줘서 구원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뒤바꿔 버리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란 건 뭐예요? 우리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당장 나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가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973년에 방콕 WCC, 여러분 WCC 들어보셨죠? 세계교회협의회,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이뤄졌습니다. 세계 모든 교단들이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WCC인데 우리 그 합동교단은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근데 1973년 전까지는 WCC가 괜찮았어. 근데 그 이 루돌프 불트만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1973년 그 방콕대에서 뭘 결의하냐면, 오늘날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이거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구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촌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전해야 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한테는 뭐가 구원이겠어요? 병이 낫는 게 구원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부하게 되는 게 구원이고, 죽을 사람에는 천국 가는 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으로 이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란 게, 참된 믿음이란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고 내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 꿈을 이루어주는 그리스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성취해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늘 여러분들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정말 맞으면요, 기독교인들은 다 잘 돼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다 삼성 들어가야 되고, 다 돈을 잘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늘 이런 상황을 조절해야 되니까 늘 피곤해요.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뭔가 좀 상황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나 막 하면서 늘 힘들고 죄책감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신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는 여러분 미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냥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래서 기적을 베푼 거죠. 다 고친 게 아니라 일부만 고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뭘 얘기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까지 하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게 신앙인 거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세요. 다 좋습니까? 안 좋아요, 다. 네. 아브라함의 가족 뭐 좋아요? 야곱의 가족 좋습니까? 맨날 두 아내가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신앙은 그렇게 그냥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주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를 담고 그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에 악영향을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슐라이어 마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독일 신학자고 목사님 아들이에요. 네, 역시 항상 목사님 아들이 네, 문제를 가장 잘 보고 또 문제를 가장 크게 일으켜요. 이 사람은 이제 1768년도 생인데, 여러분들 철학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좀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당시까지 여러분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이제 합리주의를 이렇게 열었잖아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데카르트가 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다. 대표적인 인물이 데이비드 휴미잖아. 그러니까 이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를 막 서로 싸워.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야? 아니야. 경험으로, 오감으로 아는 거야? 막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니라 칸트가 나타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융합시킵니다. 그래서 이성을 중심으로 하지만 경험을 인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 칸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그 세계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신앙이란 것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에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덕,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다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니까 신은 있는 거다 치자고 그냥. 그러니까 칸트는 신을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딱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슐라이 마크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들어보니까 뭐 합리적인 이야기도 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따분한 거야. 뭔가 마음의 감동도 없고 느낌이 없어. 그래서 이 슐라이 마크가 기독교는 이거 아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감정적인 어떤 뜨거운 경험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행동하는 걸 넘어서서 감정적인 그런 어떤 뭉클함, 뜨거움, 찡함, 그게 있어야지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절대 의존 감정이다, 여러분들 슐라이어 마커 이렇게 공부해보면 나오는 단어인데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절대자를 만나면 그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 어떤 감동, 그게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절대자를 느끼는 것은 기독교에서 느껴도 정말 신이고, 저기 다른 불교에서 느껴도 진짜 신이고, 뭐 저기 힌두교에서 느껴도 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이제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느끼면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들 설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설교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 성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그 목적을 갖게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대로 전할까였는데 그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감동을 주는 거. 여러분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확 끌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서 중요한 것도 정말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양육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목회 상담이란 게. 성도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기독교가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힐링이 되니까, 위로를 해주니까, 어려운 거를 이렇게 붙돋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 50년 전에 붐이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 감정적인 설교와 그 어떤 우리의 감정을 힐링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그런 설교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계 50년 뒤에 나옵니다. 네, 그렇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많이 비슷해요. 뭐 지금 많이 쉽긴 했지만 막 청년 선교 단체나 뭐 찬양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났던 찬양 막 그런 집회들, 그리고 막 그런 어떤 막 수련회 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50년 뒤에 늦게 막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감정을 어루만져 주고 하면서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성령을 체험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감정을 체험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뜨겁고 눈물 흘리고 가슴 뭉클해야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 봤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 안에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마치 어떤 감정과 어떤 경험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그 그런 어떤 감정과 그 우리의 그 마음과 이런 것과 완전히 무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럼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이 말씀과 떼어버리고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거, 뭔가 느낄 수 있는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마치 전달 가능한 물질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뭐가 줄 수 있고 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 슐라이어 마크가 그 감정으로만 신앙이 치우치는 것을 원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중요한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감정적인 체험은요 더 센 걸 원합니다. 신비한 걸 경험하잖아요. 더 센 신비한 걸 경험해지고 싶습니다. 더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치 중독과 같은 거예요. 중독과 갈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 거기에 신앙이 있지 않아요.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성이 합리적인 사고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 실질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포이에르 바흐.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이 다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종교는 내 욕망의 투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그것에 대한 어떤 한 투시라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을 인간들은 다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존재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투사론이에요. 이게 투사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 융. 예? 그렇죠? 그리고 칼 마크스. 종교는 뭐예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러잖아요. 계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억압받는 모든 민중들을 그 생각을 다 내세로 가게 하고 지금 현실에 착취받아도 되는 거 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종교라는 거죠. 다 자기의 욕망의 투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이들이 한 얘기, 이 철학자들이 한 얘기들이 여러분들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기독교적인 참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 세 가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하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쓰던 강력한 단어예요. 썩 꺼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베드로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고백에 뭘 담았습니까? 유대인의 나라가 잘 되는 거.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유대인이 로마 세계를 깨부시고 로마와 전 세계를 자기 밑바닥에 두는 거. 이것을 염두에 뒀거든요. 그게 메시아가, 그게 구원자가 해줘야 될 일이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먼저 생각을 결정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난 죽으러 가겠다 했을 때 그 다시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건 들리지도 않아. 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무슨 꾸중을 듣습니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와, 예수님 세다 진짜.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야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만 해도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상처받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사람의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참된 신앙의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담아서 예수님이 그걸 해야 된다고 지금 우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 배웠잖아. 주님이 선지자고 주님이 나를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고 나의 죄를 책망하는 분이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그분의 명령을 들으며 사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려도 된다.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를 고백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을 이뤄주기 원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있냐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내가 그냥 난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 이 말이요 정말 아무 의미 없고 형편없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난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요 그 말이 별것 아닌데 그 의미가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성경적이고 그 충만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34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난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죄투성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밖에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면 내 머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날 인도해 주세요. 그걸 믿고 살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난 살아야 돼. 내가 중요해. 하나님도 날 위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잃습니다. 그 목숨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가져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합니까?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매주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 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이름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나라는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뜻은 무너져도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일용할 양식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 아니면 나는 존재 못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그냥 내 걸 더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바라는 걸 채우는데 기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기도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울한 것 같죠? 이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막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의 천국이에요. 그게 인간을 가장 자유롭게 만듭니다. 가장 축복스럽게 만듭니다. 내 욕망을 욕망에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기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 무너져도 됩니다. 내 뜻은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왜 다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왜 직장 다니죠? 왜 공부하죠? 다 자기 잘 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성적 받게 해주시고 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고백들과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간절히 구해서 내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지금 처지를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꼬봉 정도로 생각하고 날 도와줘야 되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나는 성경 읽는 게 안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뭐 마음에 뭐 꺼릇낌도 없고 기도 안 해도 뭐 괜찮다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란 고백이 잘못된 걸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고백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고백은 내 전부를 거는 고백이지 주문이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 주문이 아니고 내 전부를 거는 내가 잡혀가고 끌려가고 톱으로 킵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는 그 고백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게 초대 교회 모습이었고 우리 한국에도 초대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변질됐고 너무나 잘못된 그 신학과 그 사상에 물들어서 우리를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된 그 개념을 갖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참된 진리로부터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유익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합리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오는 여러분의 참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아 이게 아닙니다. 아, 이 찬양이 아니